유물을 사람이 밀려온다. 여린 한 줄기 눈물이 흐른다. 집을 향해 가는 길이 일그러진다. 세상은 바쁘고 나 또한 바쁘다. 또 하루가 저문다. 누군가 필요하다. 나는 멈춰서 있다. 힘겨운 내 옆에 머물러줄 사람이 필요하다. 가슴이 얼어온다. 난 길을 잃어버린다. 도시는 고개 어제를 닮은 또 내일이 나를